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조사 통보,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올해 남조선에서는 내밀을 경악시키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2016년은 친미 친일 근성과 동족 대결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차고 사치와 부하 방탕, 정치협잡 행위에 이골이 난 괴뢰 역적 폐당에 의해 처참한 인권유린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된 추악한 행적으로 얼룩져 있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는 희생의 특등 인권 범죄자들을 인권 재판정에 내세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 말 원결의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와 의지를 담아 박근혜 역적 폐당이 2016년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범죄들 가운데서 10대 죄악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1. 세일을 경악시킨 천인공노할 집단유인 납치 범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때 관한 선언 제1, 2조에는 비법적인 납치 및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한 강제 실종 행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생명권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국제인권법 규범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도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천하의 불안당인 박근혜 역적 회당은 지난 4월 5일 해외에서 근무하던 10여 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여 강제로 남선에 끌고 가는 전대미문의 특급 범죄를 감행하였다. 당시 역적 폐당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이 크게 떠들어 반과국 대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긁어모아 20대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킬 흉계 밑에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극을 벌려놓았다. 이에 대해 남선 각계층은 극비밀리에 한두 명도 아니고 10여 명이 그렇듯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제3국을 벗어나 1박 2일 만에 인천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외교부와 정보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총선용 북풍감, 대북 제재 효과를 과시해버리는 기획 탈북 등으로 박근혜 폐당의 극악한 유인 납치 행위를 폭로 단죄하였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괴뢰 당국이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한 귀순공장 노름을 벌린 것이다.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벌은 사람의 인격적 권리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해 행위로서 국제법에 따라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괴뢰 정보원의 살인 악마들은 강한 정신적 충격과 신경 과민, 육체적 고통으로 하여 시급한 의료 방조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우리 처녀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인신 모욕에 이어 성폭행까지 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역적 회당은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우리 여성들에게 부모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느니 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대남공세에 내몰리고 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불어대고 부모들의 동화상과 사진자료들을 교묘하게 가공, 날조하여 보여주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천륜마저 끊어놓으려는 반인륜적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집단유인 납치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우리 인원들에 대한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의 면담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으며 민변의 법적 소송 투쟁을 가로막다 못해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괴뢰 폐당은 저들의 집단유인 납치 범죄가 국제적인 인권 쟁점으로 번져져 사태가 더욱 불리해지자 지난 7월 여성종업원 12명을 모두 정보원 북리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내보냈다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괴뢰 정보원 원장의 명의로 된 확인서라는 것을 증거로 내들고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단체들의 우리 인원들과의 면담 및 인신구제 신청을 처리할 것을 강박해 나섰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까지도 역적 회당은 저들의 집단유인 납치 범죄를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격패시켜놓고 반인륜적 악행을 가하고 있다. 반과국 모략책동에 환장하여 천륜까지 짓밟고 극악무도한 인권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폐당의 특대형 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괴뢰 당국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유인 납치, 강제 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혈육의 품, 조국의 품으로 지체 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 2. 삶의 도전을 무참히 짓밟는 사드 배치 책동.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하지만 쓸개 빠진 박근혜 역적 패당은 지난 7월 8일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핵전쟁 괴물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인다는 친미 매국 결정을 내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이 대대손손 대를 묻고 살아온 생존 도전을 한순간에 파괴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폭로된 바와 같이 미국의 핵전쟁 살인 장비인 사드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생태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발동기 굉음 등을 내보내는 것으로 하여 미 군부에서조차 치명적인 규람을 가진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미 육군이 괌도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내놓은 환경영향 보고서에도 100m 내에서는 전자기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이나 내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사드를 다루었던 미군 사병들조차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이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생물체는 돼지뿐이다고 실토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이 지금은 한해 농사보다 백년 미래를 위한 사드 반대 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애지중지 땀 흘려 갖고 온 농토들을 뒤엎으며 결사 반대에 나선 것도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경상남북도 지역에서까지 반정부 반미 함성이 터져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 역적 무리인 박근혜 패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사드가 배치되면 직접 전자기파를 맞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미국이 괌도 기지에 배치한 사드를 공개하는 노름을 벌였을 때에는 레이더 전자기파의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광고하며 상존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괴뢰패당은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공모하여 수백억 달러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결정한 사실들이 폭로된 지금에 와서까지 배치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된다느니 뭐냐면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배치 일정을 5월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떠버리고 있다. 현실은 인민들의 생존 도전마저 외세의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친미 역적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우리 교리가 핵지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3. 민생을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극악한 반인권범죄. 국제인권법들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보장할 때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패당의 부정부패와 무지무능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빈사상태에 처하고 민생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가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모으는 데 피눈되어 있는 동안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인 1조 1700억 달러로 치솟았다.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현재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의 대기업 수는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으며 수출 제품 생산에 참가하는 2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 전반에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었다. 실업자 수는 3년 전에 비해 23.3% 늘어난 45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반실업자 수는 무려 1천만 명, 청년 실업률은 34.2%로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실업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남조선 경제 전문가들도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가 박근혜의 최순실 추문 사건이라는 악재를 만나 침몰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박근혜의 최순실 족속들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주택과 호텔, 승마장 등 부동산들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품은 물론 애완용개, 고양이까지 대대적으로 사들여 부화방탕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체 주민세대의 47%인 850여만 세대는 새빵, 쪽빵, 비닐집, 판잣집, 짐함 등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최저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570여만 명의 절대 빈곤층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박근혜 폐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하루아침에 전면 폐쇄해버린 것은 수많은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 반인권 범죄이다. 극악한 동족대결 광려인 박근혜는 우리의 자위적인 수소탄 시험과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무턱대고 걸거들면서 올해 2월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비롯하여 신랄같이 이어지던 북남경제협력 사업들을 완전히 결단내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초보적인 셈새기도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 의해 120여 개의 남선 입주 기업을 포함한 6천여 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게 되었다. 남선 각계가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 중단 조치로 대북 제재의 효과보다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박근혜는 6.25 전쟁 당시 한강 철교를 끄는 미승만과 꼭 같다. 박근혜는 수백억 달러를 손해보는 자해 행위를 하였다고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지금 박근혜 폐당에 의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남선인민들은 살인악마가 살판치는 지옥같은 땅에서 더는 살래야 살 수 없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있으며 그 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도 2만 5,300여 명으로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4. 파시오 폭력이 빚어낸 백남기 농민 학살 만행.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선차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지난 9월 25일 박근혜 폐당의 파시적 폭구에 의하여 305일간 사경에 처해 있던 백남기 농민이 끝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알려진 바와 같이 파시오 살인마들은 지난해 11월 고령의 몸으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중 총궐기 투쟁에 참가하였던 백남기 농민에게 독성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대어 중태에 빠뜨리는 야수성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청와대 악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말은 고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투쟁 참가자들을 테러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법 집회들을 진압할 때 대한 살인 지령을 내렸으며 올해 1월에는 도리어 학살 만행의 앞장선자들을 줄줄이 승진시켜 피를 즐기는 인간 백종으로서의 저들의 파시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 각계가 백남기 사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자 뻔뻔스럽게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느니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느니 하고 죄초되며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섰다. 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딸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이렇게 터뜨렸다. 우리는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 고통스럽다. 물대포로 조준하여 쏘는 끔찍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만든 당국과 경찰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천하의 인간 백종 살인기들의 만행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괴리 파시오 도당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되자 그 무슨 우발 사태 대비를 떠들며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에 경찰 깡패들을 투입하여 병원을 봉쇄하고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박근혜 폐당은 이미 병원 측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사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서 사망 진단서까지 날조하며 강제 부검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남기의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그의 죽음은 이 땅의 비참한 인권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무고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근혜 폐당에게 치솟는 울분을 표시하면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야만적인 박근혜 정권 갈아엎자라는 분노의 함성을 터치며 반정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5. 죽음의 공포를 몰아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돈벌이에 환장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괴뢰 재벌 기업들이 실내 공기 속에 세균을 죽인다는 미명하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균제를 대량적으로 판매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원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의혹은 2011년 당시 괴뢰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롭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수많은 피해 자료들이 신고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 배당은 과학적 해명이 미약하다는 구실 밑에 사건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묵인 조장하였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 수는 3,204명, 사망자 수는 6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잠재적 피해자 수가 작게는 29만 명에서 많게는 2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야당들도 성명과 언론 발표를 통하여 정부 허가로 생산 판매한 가습기 제품은 살인 제품이었다.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규탄해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과 우려를 자아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한 특별 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통해 괴뢰 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추궁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해 나섰다. 바빠난 괴뢰 배당이 안타깝다느니 가슴이 아프다느니 뭐니 하는 늑두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등 저들의 범죄를 또다시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질하고 있지만 남선인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괴뢰역적 배당의 고의적인 살인범죄로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함께 역적 배당의 반인민성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 6. 현대판 분소갱류로 지탄받은 고문명단 사건. 지난 10월 12일 남조선 한국일보는 괴뢰 청와대가 문학예술계의 여시찰 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낸 사실을 폭로하였다. 일명 고문명단이라고 불리우는 여시찰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선언에 서명하였거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지지한 문예인들, 지난 괴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때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문예인들의 이름이 무려 9,473명이나 올라 있었다. 박근혜 패당은 여시찰 명단에 들어있는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위험 인물로 낙인하고 그들의 문학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정치 검열이라는 것을 진행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잘라버리는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파괴하였다. 지호 한 연출가는 2년 전에 유신 독재자를 풍자하는 연극을 연출한 것으로 하여 공연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문예인들이 괴뢰 당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을 금지당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 패당이 고문명단은 없다고 변명해 나섰으나 국정감사에서 여시찰 명단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되고 최근에는 남조선의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고문명단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 역적무리의 극악한 인권유린 만행이 만천하에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남조선의 문예인들은 이번 고문명단 사건은 진시 황제가 책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한 것과 맞먹는 현대판 분소갱류, 히틀러의 문예인 탄압을 무색히 한 사건,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기 악랄한 검열제도의 부활이라고 규탄단지하면서 초보적인 문학과 예술 활동의 권리마저 유린한 박근혜와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섰다. 제야 민주인사들과 야당들도 문예인 여시찰 명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예술적 무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강하게 주장해 나서고 있다.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인민을 탄압하는 극악한 파쇼방들은 민심의 존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 7. 미래의 사망선고를 내린 어린이 학대의 만행.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에는 제약국들이 온갖 형태의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立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때 대하여 밝혀져 있다. 하지만 반인민적학정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년에 아동학대 건수는 신고된 것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 역시 27.8%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연간 남선에서 12살 미만의 어린이 197명이 살해당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만행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부모들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 죽이거나 약을 먹여 죽인 다음 산에 묻어버리는 끔찍한 살인범죄 행위들도 있어 많은 사람을 경악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보육한다는 어린이집들에서 각종 어린이 학대 행위가 2012년에 비해 매해 2배 내지 3배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오죽하면 한 해배동포가 요즘 고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천륜마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망조가된 세상, 미래의 사망선고를 내린 세상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빚어지는 야만적인 어린이 학대 행위는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든 반인민적 사회제도가 나온 필연적 귀결이다. 8. 선진평용 문화의 간판 밑에 성행한 괴뢰군 내 반인권 행위. 올해 괴뢰군에서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말세계적인 온갖 대륜 패독 행위를 그대로 모방한 각종 흉악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지난 7월 31일 요남뉴스가 괴뢰국방부 군사부본의 판결문 내용을 보도한 데 의하면 괴뢰군 내에서는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자기와 눈길이 마주쳤다고 하여 때린 사실, 자면서 코를 건다고 하여 기합을 준 사실, 세면장에서 자기보다 먼저 나간다고 하여 그의 몸에 오줌을 갈긴 사실, 심지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 등 별의별 폭행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더욱이 공병삽과 뺀지, 곡괭이, 망치 등 눈에 띄는 도구와 쟁기들이 다 폭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군용 전화기, 무전기와 같은 전기통신기재들을 이용한 전기검은 하급을 발가벗기고 성적 수치를 주거나 대검으로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비롯한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수법들이 적용되었다. 괴뢰군부가 축소하여 발표한 데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괴뢰군 내에서의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 건수가 3,846건인 반면에 형벌을 가한 건수는 고작 55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괴뢰군부 호색광들의 성범죄 행위와 민간인 대상 강력범죄들도 더욱 성행하고 있다. 여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5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괴뢰군의 민간인 대상 강력범죄 건수는 최근 연간 평균 3,000건 이상 일어났지만 거의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제의 북침전쟁 돌격대인 괴뢰군의 반인권 범죄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북침전쟁 연습기간 자행포 전복, 지뢰 폭발, 직순기 추락 등 각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괴뢰군 사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참사가 빚어지고 있지만 괴뢰군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치료비조차 주지 않아 괴뢰군의 자식들을 내보낸 부모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고 있다. 지금 괴뢰패당이 선진병력 문안이 뭐니하며 괴뢰군 내에서의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배륜 패독으로 날과 날을 보내고 약육 강식으로 생존하는 괴뢰군에서의 인권유린 근절이 한낱 고치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9.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낸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백지화 책동.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과거 일제가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의 정조와 육체를 깡그리 말살한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여성 인권유린 범죄, 치떨리는 집단살육 범죄로서 그 피해자들은 물론 전체 조선 민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도 아물 수도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친일 매국에 환장한 현대판 을사오족들에 의해 뼈아픈 상처가 무참히 난도질당하는 범죄적 만행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백지화시키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낸 박근혜 역적 회담은 올해 7월 28일 일본 만동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받기 위한 그 무슨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끝끝내 조작하는 반민족적 죄악을 저질렀다. 지어 역적 회담은 일본 정부가 지불하는 돈의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재단 설립은 성노예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성노예 피해자들의 뼈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댔다. 또한 저들의 범죄적 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환 등으로 병세가 깊어 의사소통이 도저히 불가능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집을 도적 고양이처럼 찾아다니며 일본 반동들이 넘겨준 치욕스러운 돈을 강짜로 지급하는 비열한 노름을 벌리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 기록물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배당된 자원 예산마저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몫이라는 당찬한 구실을 내며 전액 삭감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특히 박근혜 역도는 9월 7일 해외 행각 도중 일본 수상 아베와 회담을 가졌을 때 돈을 받았으면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아베의 강도적인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자느니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친일역적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더욱이 아베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덜끝만한 생각도 없다고 죄처댔지만 아무런 대꾸질도 못하고 올해 저들의 외교 성과를 나열한 백서에 뻔뻔스럽게 위안부 합의는 최선의 협상 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문구를 쪼아박는 비열한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자 일본 상전들을 서울에 끌어들여 착실한 합의 이행을 다짐하며 민심의 공공연히 도전에 나섰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피멍든 가슴을 난도질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에 먹칠을 한 박근혜 패당의 범죄적 망동은 나라를 일제에게 통째로 팔아먹은 을사오족의 죄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천추의 용납 못할 대역죄이다. 하기에 지금 지옥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대판 을사오족의 무리들을 모조리 매장해버리고야 말 남선인민들의 불같은 의지는 하늘에 닿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 반동들의 과거 죄악과 박근혜 역적 회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결의 가슴 속에 쌓이고 쌓인 피해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 것이다. 10. 인권 범죄자들의 가증스러운 북인권법 조작 소동. 인권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치적 권리이며 그것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훈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극단한 반공화국 적대감에 사로잡힌 박근혜 역적 패당은 온 한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도발적인 북인권법 조작과 시행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었다. 올해 3월 역적 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괴뢰 국회에서 반민족 반통일학법인 북인권법을 끝끝내 조작해내는 천하 망동짓을 저질렀다. 역적패당은 북인권법이 통일을 위한 제도적 토대라느니 북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판이라느니 뭐냐고 미와 분식하면서 그 시행 노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특히 박근혜 녀는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극심한 고통이니 참혹한 인권 실상이니 하는 도발적인 악담질을 마구 쥐쳐대면서 북인권기록센터요 북인권재단이요 하는 모략기구들을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로 부추겨 댔다. 추악한 동족대결 광요의 지정에 따라 괴뢰통일부, 법무부, 외교부의 수하졸개들은 북인권기록센터 현판식, 북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 북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한 시행 노름을 벌이면서 동족모의에 열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역적 폐당은 미 국무성 북인권특사여, 유엔 조제 미국 대사여 하는 오중이 또중이 반공화국 인권모략꾼들을 연이어 서울에 끌어들여 북인권법 시행과 관련한 쑥덕 공론을 벌렸는가 하면 신임 북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자를 여기저기에 보내어 악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여보려고 책동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이 북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 인도주의적 정신을 왜곡한 북인권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박근혜의 역적 패당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끄집어낸 구린내 나는 북인권법으로 우리의 용상을 흐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인권적 취향만 더욱 드러내는 것으로 될 뿐이다. 괴뢰 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는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극악무도한 특동인권 범죄자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삶의 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2월 23일 평양.